용봉장식 고리자루 큰 칼, 창녕교동 11호 무덤과 합천옥전 M3호 무덤 출토. 칼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를 붙이고 그 속에 각종 장식을 넣은 칼로서 가야와 신라의 대형 무덤에서 출토된다. 이제까지 발견된 고리자루 큰 칼 중에는 고리를 둥글게 만들고 그 속에 인동초 잎을 표현한 세잎장식 고리자루 큰 칼, 둥근 고리 세 개를 연접시켜 볼륨감을 강조한 세고리장식 고리자루 큰 칼, 둥근 고리 속이나 고리 표면에 왕의 상징인 용과 봉황을 표현한 용봉장식 고리자루 큰 칼 등이 있다. 고리자루 큰 칼은 칼을 지닌 사람의 정치적인 지위나 신분을 드러내주는 위세품으로서 소유에 대한 사회적으로 엄격한 제약이 있었다. 또한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각 지방 수장에게 내리는 하사품이기도 했다. 특히 용과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 천자를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. 따라서 이를 폐용하는 것은 최고 권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큰 칼에도 용이 표현돼 있으며 천마총에서 주인공이 차고 있는 큰 칼에는 봉황이 장식돼 있다.